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 야당들이 굴욕적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에 따른 재단 조작 노름에 성노예 피해자들을 기만하여 강제로 참가시키려는 당국의 비열한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은 성노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단체 투쟁을 탄압하는 괴뢰 당국의 항고에서 괴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